난 그대만의 오빠, 그댄 나만의 여자. 항상 네 곁에 있어줄게. 난 그대만의 오빠, 달콤한 우리 사랑. 오빠 너만 사랑할래. 2006년 2월이 내게 온 그날 하얀 눈처럼 그 모습 기억해요. 난 작은 그 떨림마저도 내게 기대어서 잠든 그대 달콤한 입맞춤을 널 사랑해. 사랑해 이 말밖에, 사랑해 이 말밖에 줄게 이것뿐인데. 창밖에 눈이 내려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안에 너와 내가 있어. 그대만의 오빠, 그댄